forever young. 영원이란 말은 뭐랬어. 작별은 마치 전화부터 같이 그리움과 같이 마주하는 아침. 서로가 이연 겁을 지나 거기서 나서 다시 만난 믿어하던 누구야 말 다루고자 한 뼘짜리 추억을 잊는 게 참 쉽지 않아.